기 못한 그대여 하고 싶은 그 말을 다 못하고 헤어져 사무치의 가슴 나 혼자 그 사랑 눈물만이 가득해 사무치의 가슴 나 혼자 모두 다 떠나갔네. 내 모습 떠나지 않네.